일주일의 연결고리 같은 수요일입니다. 당신의 인생과 함께했던 음악을 함께 나누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연인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이별로 기억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슬픔으로 기억되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우리들의 음악이 되는 제니의 음악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제니의 음악 카페는 뮤지컬 타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함께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뮤지컬 배우 홍강호 씨, 지금 이 순간을 들어보셨는데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삽입곡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도 이 노래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노래이죠. 홍강호 씨 목소리로 들으니까 아 정말 꿈결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바라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뉴질랜드 한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네요. 나이, 성별, 모든 게 달라도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같은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모두 각자의 꿈을 바라고 있을 거라는 사실 아닐까요? 뮤지컬 배우 홍강호 씨는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에도 출연했었는데요. 마침 저희 방송 웹사이트에 음악을 신청해 주신 아이디 들국관님, 박원철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삽입곡이네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맨 오브 라만차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시인 겸 극작가인 세르반테스는 생계를 위해 세금 공무원도 겸하고 있었는데요. 몰락한 귀족이지만 성실하고 올곧은 그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를 저당으로 잡았다가 신선 모욕을 했다는 혐의로 종교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에요. 세르반테스는 지하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세르반테스가 쓴 희곡 돈키호테를 불태우려고 해요. 죄수들의 우두머리는 세르반테스를 대상으로 모의 재판을 시작하고 이에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연극의 형태로 스스로를 변론하며 죄수들과 함께 공연을 벌이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무대를 만들어도 될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한 인물을 연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알론조 기한.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시골 지주님으로 빼빼 마르고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지만 두 눈만은 태양을 삼킬 듯 이글이글 불타고 있지요. 은퇴하신 후엔 밤이나 낮이나 책을 벗삼아 소일하셨는데 그만 책 속에 나오는 세상 인간들의 천인 공노한 작태에 대해 의분으로 가득하게 되셨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그만 머리가 텅 비게 된듯 제정신 같은 건 놓아버리시고 해괴하기 짝이 없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죠. 바로 기사가 돼 잘못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더 이상 평범한 나 알론조 기 하나가 아니라 무적의 기사 라만차의 던키호테로 썩은 세상아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나 여기 깃발로 피고 일어나서 결투를 정하는 도다. 나는 나 던키호테 라만차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나를 깨운다. 날 휘몰아가는구나. 그 어느 곳이라도 영광을 향해 가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돈키호테는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은 이렇게 엉뚱해 보이지만 따뜻한 기사도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의 안타까움이 정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진실을 보는 인물을 통해서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무대 위로 옮겨 지난 2005년 국립극장에서 돈키호테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후 2007년부터는 맨 오브 라반차라는 이름으로 LG 아트센터에 오르며 10년 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답니다. 2015년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 있어 특별한 해인데요. 바로 브로드웨이 공연 50주년이나 한국 초연 10주년, 거기에 원작 소설인 돈키호테가 완간된 지 4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1965년 뉴욕에서 초연을 한 맨 오브 라만차는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뮤지컬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된 형식과 오늘날에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식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소설 돈키호테의 주요 내용을 극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세르반테스의 삶과 연결시켜 작품의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곡은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돌시네아, 내가 뭘 원하나, 알돈자 등을 빼놓을 곡이 없을 만큼 매력적인 뮤지컬 음악이 넘쳐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이디 들국화님, 박원철님이 신청하신 노래 이룰 수 없는 꿈과 돌시네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2479-4989 땅팔대로 2479-4989 부동산에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엔 4989 강병식의 참조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92-274-989 인테리어 견적은 원래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요? 마음고생하니 인테리어는 버리세요. 세종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세종 인테리어는 여러분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인테리어 전문가 세종 인테리어. 지금 문의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SPM 남태평양 선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남태평양 선교 방송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4시간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뉴질랜드 교민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호주 및 남태평양 섬들을 위한 전파 사역으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 www.spmtv.kr을 통해서 라디오 청취와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09443-1199 이메일 spmtv@spmtv.kr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국 주소는 7번지 테키아 플레이스 알바니 오클랜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신애야! 제발 좀 그만! 그놈 몇 명의 군목은 미친 짓 하려거든 혼자서 사라져 사람 말이야 나의 레이디! 내가 왜 당신 레이디야! 난 레이디하고 거리가 멀다고 알아? 엄마 얼굴도 몰라 날 버리고 간 여자 죽고 배고파 울지도 못했어 탓하진 않아 죽는 게 백배 낫다 믿고서 그랬겠지 아버지 누구냐고 숙녀라면 당연히 자랑스런 아버지 있겠지 이걸 어쩐다 난 그 잘난 아버지 이름도 성도 몰라 당연한 거 아냐 내가 이걸로 산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하고나 하는 그대는 여전히 날 괴롭히는군 레이디 내가 어떻게 레이디야 숙녀라면 지킬 예의란 게 있다지만 난 그런 거 따지고 못 살아 마구간에 자빠져 그 짓을 하면서 예의는 무슨 예의 날 좀 봐봐요 나를 좀 똑바로 보라고 땀 찔찔 흘리 똥통에서 태어나 여기서 죽겠지 따먹기 쉬운 여자 내가 당신 눈에 장녀처럼 안 보인다면 조금만 더 써봐 원하는 대로 다 좀 똑바로 두고 날 좀 보라고. 당신은 내게 꿈 같은 환상을 얘기해. 허나 택도 없는 꿈 떠서 뭐해. 날 짓밟고 지나간 수많은 놈 중에 당신이 제일 잘인데. 당신은 나를 절망으로 가득 채웠지. 분노만 있었던 이 자리에 짓밟고 가는 건 참을 수 있으니 꿈꾸게 하지 좀마. 제발 좀 그만해 레이디 뚜시네야 따위. 나는 아니야. 나는 그저 창녀. 돌시네아. 맨오블 아만차에서 등장하는 알돈자는 천민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공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죠. 돌시네아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알돈자는 그런 돈키호테를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돈키호테를 만나면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불려지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죠. 지금 현실만의 자기 자신이 아니고 정말 자신이 될 수 있을 희망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만들게 된다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당신도 미쳤군. 꽃 중에 꽃, 그대 치마 옷자락에 키스. 돌시네아. 돌시네아. 알 수가 없네 그 사람.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꿈속에 들어가 살고 있나. 있을 수 없는 꿈속의 세상. 어머니 모르겠네 내게 뭘 원하나. 알 수가 없네 그 사람. 생각을 해봐도 오 돌시네야 오 나의 레이디. 그대 치마 옷자락에 키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머는 모르겠네 내게 뭘 원하나. 어디서나 웃음거리가 되겠지만 난 비웃고 싶지 않아. 하는 걸까 바보 같은 사람. 오르지 못할 산을 꿈꾸며 험한 길도 상관없단 건지 밝은 쪽만 바라보고 있네. 오 나는 모르겠네 내게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꿈을 같이 믿는 사람은 산초라는 시종입니다. 남들은 돈키호테를 미쳤다고 그냥 치부하지만 산초는 그런 주인님을 좋아하는데 정말 조건 없이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조건을 보면서 따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지만 산초 같은 친구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조건 내 편인 친구. 어쩌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좀 쉽진 않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돈자는 자신의 현실만 보다가 돈키호테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되면서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녀도 모르게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변화를 무시하다가도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게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점점 알게 됩니다. 왜 따라다녀요? 그거야 간단하죠. 그게... 뭔데요? 아,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왜요?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내 손톱 하나씩 뽑혀도 난 좋아 왜 좋은지 설명이 안 돼요 주인님이 살짝 맛이 가신 건 알지만 헌데 어쩔 수 없어 껍질을 벗겨내도 하늘에 외칠이 나는 주인님이 그냥 좋아 그래서 당신은 뭘 얻지? 아유, 얻은 거야 많죠 얻은 게 얻은 게 하나도 없지? 근데 왜 따라다녀?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나의 털을 동땅 뽑는데도 괜찮아 오, 묻지 마요 이유가 뭔지 그런 건 눈을 씻고 잘 봐도 없다오 발꼬락을 썰어서 고치굴 한 대도 꼬집고 밝히고 물리고 뜯겨도 하늘에 외치리 나는 주인님이 그냥 좋아 당신도 미쳤군 꽃 중에 꽃 그대 치마 옷자락에 키스 불신해야 불신 알 수가 없네 그 사람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꿈속에 들어가 살고 있나 있을 수 없는 꿈속의 세상 수가 없네 그 사람 생각을 해봐도 오 둘씨네야오 나의 레이디 그대 치마 옷자락에 키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오 나는 모르겠네 내게 뭘 난 비웃고 싶지 않아 왜일까 왜 그렇게 사는 걸까 바보 같은 사람 오르지 못할 산을 꿈꾸며 남들이 비웃는다고 꿈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괴짜로만 남아야 할까요? 제니의 음악 카페 수요일은 뮤지컬 이야기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맨 오브 라만차를 함께 하셨어요. 분명 우리에게는 돈키호테처럼 어렵고 남들이 외면하는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니도 모처럼 뮤지컬 맨홈을 아만차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민생활하면서 잊고 있었던 또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힘들다는 이유로 연락이 소홀했던 친구들과 묻어놓았던 꿈들을 소중하게 꺼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노래지만 꿈을 잊고 있던 현실과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엔딩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룰 수 없는 꿈 돌시네아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아가씨. 그래, 무슨 일이오? 날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알던제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이름은 기억에 없어. 저 사람은 알걸요? 제발요, 기사님. 기사라니? 나는 기사가 아니오. 당신은 나의 기사님이에요, 돈키호테. 돈키호테. 용서하시오. 내 병에 들어 정신이 맑지 못하다오. 당신을 알 수도 있으나 기억이 잘 나질 않는구려. 제발 기억을 해내봐요. 그게 그래도 중요한 일이오? 모든 게 내 인생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건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는데.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잖아요. 돌시네아, 당신이 찾아낸 여인 돌시네아, 천사의 속삭임처럼 들려와줘. 그게 꿈이 아니라. 꿈 얘기를 했었어요. 운명의 길도. 운명의. 이기고 집에 상관없이 싸울 거라고. 운명의 길을 따를 뿐이라고. 말해줘. 말해줘. 무슨 얘긴지.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이거 당신이 한 말인데. 싸움 이길 수 없어도. 기억 안 나요?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기억해야 돼요.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그래요.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맞아요?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고마워요 기사님. 나의 레이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계시다니. 기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몸이 안 좋다고 기사의 몸으로 그럴 수 있겠소? 상차 진짜 살기로 악을 무찌르려 함이 마땅한 것이지요. 상차 나의 갑옷과 칼을 준비해라. 너 사고를 치시려고요? 모험의 새치고요. 영광의 나팔 소리 나를 부른다. 나팔 소리 나를 부른다. 어디로 향하든 언제나 내 곁에 나의 친구 나의 레이디. 나는 너 돈키호테 라만차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나를 깨운다. 날 휘몰아가. 시라고 영광을 향해. 재판에 성스런 본부의 권한으로 말하노니 성스런 황제의 교회를 모독한 죄목으로 다음의 임무를 지르이 결백 증명을 위한 재판에 소환하겠다. 돈 미겔 드 세르반테스. 수요일이며 만나는 뮤지컬 음악 카페 제니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기고 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멋지게 존중하고 꿈을 잊지 않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각자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될까요? 하나의 이상한 돈키호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돈키호테가 되는 조금은 이상하고 재미있는 세상을 꿈꾸며 제니의 음악 카페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웹사이트 www.spntv.kr로 찾아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남겨주시면 요일별 코너에서 음악과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spmtv@spmtv.kr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카톡 아이디 spmtv 검색하시면 등록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6월 4일 생일이셨던 아이디 써니님을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영화 원스의 Feeling Slowly. 제니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With yourself, it's time and